만고육적 일가의 죄악에 찬 행적을 파헤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역사학회의 고발장. 거대한 촛불용암이 박근혜 탄핵이라는 무서운 징벌의 활화산을 뿜어올렸다. 온갖 범죄와 악의 소굴인 청와대가 격노한 민심의 불길에 휩싸인 속에 박근혜 일가 족속들의 역스러운 흉상들의 저주와 규탄에 무자비한 세례가 들씌워지고 있다. 4대 매국과 동족 대결, 파쇼 독재와 반인민적 악정, 무지무능과 부정부패로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앙과 치욕을 가져다 준 박근혜 년과 천하의 악녀를 배설한 역적 가문에 대한 치솟는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역사학회는 박근혜 년의 일가족속과 같은 더러운 역적 무리가 민족 안에 생겨나 활개치면 어떤 환난과 수치를 당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교훈으로 역사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들출수록 악취가 풍기고 번질수록 증오의 피가 끌어번지는 유신 일가의 만고죄악을 폭로하는 이 고발장을 내보낸다. 1. 역적 조상이 배설해놓은 매국노 후손들. 우리 민족사회는 살아도 애국에 살고 죽어도 애국에 한몸 바치는 것을 제일가는 가풍으로 물려온 애국충신 가문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순결무구하고 의로운 우리 민족 안에 박근혜의 일가족속과 같이 사대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하고 매국 배족의 대가로 부귀와 향락을 누리며 죄악만을 저질러온 천하역적 가문이 생겨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대 끝에서 대가 나오고 독초의 뿌리에서 독초가 자라듯이 역적 조상을 둔 가문에서는 매국노가 나오기 마련이다. 박근혜의 하례비 박성민으로 말하면 척양 척외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일떠선 전봉준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벼슬자리까지 하사받은 바 있는 반역배이다. 이 역적 조상에게서 박정희라는 특등 매국노가 생겨났고 애비를 찜쪄먹는 박근혜를 비롯한 후예들이 꼬리를 이었다. 삼천리금수강산을 피바다에 잠근 침략과 살륙의 원흉인 외왕에게 혈서까지 써바치며 충성을 다짐한 조선사람 아닌 황국신민 닭깎기 마사오가 바로 박정희 역도였다. 이 나라 애국자들이 항일의 혈전만리를 해치며 풍찬 노숙할 때 유격대의 토벌에 피눈이 되어 날뛰었고 일본 육군 대신에 상까지 받은 유일한 반도인 사무라이 박정희의 친일 매국 행위는 5.16 군사 쿠데타로 남조선에서 정권을 강탈한 후 더욱 노골화되었다. 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내일이 없다. 제2의 리완용이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한일협정은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떠버려댄 박정희 역도의 늑두리는 오늘도 우리 민족의 치를 떨게 하고 있다.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받아낼 권리마저 포기한 예속과 굴욕의 상징인 한일협정 체결은 을사오족도 낯을 불킬 천추용납 못할 친일 매국 죄행이다. 리완용이 영광의 역사를 열어놓았다면 우리의 협정은 향후 백년의 영광의 역사를 열 것이라고 떠버려댄 박정희 역도의 죄행을 천년 세월이 흐른다고 용서할 수 있겠는가? 박정희 역도의 친미사대 행위는 친일 매국을 훨씬 초월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피로 얼룩진 친일의 속어두에 친미의 더덧을 걸친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하기 바쁘게 미국 상전을 찾아가 타국에 와 있다는 기분은 전혀 느낄 수 없다. 귀국이 우리를 통솔한다는 데 대하여 신의 감사를 드린다는 역겨운 막말을 늘어놓았다. 마치 미국의 양아들 마냥 미군은 외세가 아닌 원조자 보호자이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의 리권을 희생시키며 통일을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얼빠진 궤변도 부끄럼없이 내뱉은 박정희 역도이다. 역도놈이 미국 상전에게 추종하며 남조선을 통째로 미국의 잉여상품 시장으로 내맡기고 수십만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외남 전쟁터에 내몰아 생죽음을 당하게 한 사실은 죄악의 기록장에 생색이 남아있다. 현대판 노예 문서인 남선미국 행정협정 역시 박정희 역도가 남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바치기 위해 상전과 맺은 굴욕적인 조약과 협정들 중에 하나이다. 남조선 강점 미제침략군 기지들의 공개적으로 설치한 성매매 업소들을 굴뚝 없는 산업으로 묘사하고 양키 호색광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남조선 여성들을 달러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모독한 망발에 어느 누군들 치를 떨지 않겠는가? 박정희 역도의 추악한 친일 친미 매국 행적은 박근혜 년을 비롯한 그 후예들에 의해 그대로 이어졌다. 늑대의 괴뢰 통치에 들치고 외세에 매달리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박근혜 년처럼 4대 매국의 환장이 되어 분배를 잃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송두리째 팔아먹은 자는 없었다. 미국에 빼앗긴 전시작전 통제권의 영구 포기를 선언한 것도, 엄청난 사드를 남선에 끌어들이겠다고 날친 것도,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백지화해 놓은 것도, 침략적인 군사정부 보호협정 체결로 백년 숙적인 일본 반동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준 것도 다름 아닌 박근혜이다. 박근혜의 일가족성 모두가 경쟁적으로 나라 팔아먹기를 일삼아왔다. 우리는 친일을 하고 친밀을 해야 한다. 야스쿠니 진자 참배를 비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외왕을 천황피하로 꿰어올리고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창피한 노릇이라는 망발을 끊김없이 죄치된 것이 바로 역도년의 동생 박근영 년이다. 이에 뒤질세라 서방 신동욱 놈은 남선 주재 미국 대사람이 칼세례를 당하자 그 다름으로 달려가 대사람이 실려간 병원 앞에 쭈그리고 앉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니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용서를 빈다라니 하고 주절대며 석고 대제 단식 노름을 벌려놓아 만 사람의 규탄과 조서를 받았다. 말 그대로 4대 매국을 대물림해가며 일삼아온 이런 천하역적 가문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추악한 역적 가문이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고통과 피해 수치는 너무도 엄청나다. 역적 조상이 배설해놓은 족속들이 저지른 만고죄악은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다. 2. 애비와 딸륜이 감행한 극악한 반통일 죄행. 조국통일, 이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천추로 갈망하는 민족 최대의 수건이다. 피눈물 나는 우리 민족 분열사의 갈피마다에는 나라의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박정희 6도와 박근혜 년의 죄악의 행적이 지울 수 없는 자국으로 찍혀져 있다. 박정희 6도로 말하면 불법 비법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그 순간부터 반공과 반북을 제1국시로 내세우고 명줄이 끊어지는 시각까지 피는 같아도 더불어 살 수 없는 것이 북이다. 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일 수 없다. 멸북, 멸공만이 살 길이다고 고화된 극악한 동족대결 광신자였다. 1968년 1월 미제의 무장간첩선 부예불로호가 나포되었을 때 박정희 6도는 꼬리에 불달린 미친개 마냥 분별을 잃고 전쟁광기를 부려댔다. 당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라는 우리의 초강경 의지에 질겁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유화책을 내들었다. 이론 기미를 알아챈 박정희 6도는 북이 반드시 적절한 응징을 받게 된다는 교훈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제초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애골복걸하였다. 민족 분열 사상 북과 남이 처음으로 합의한 7.4공동성명문을 한 장의 종이장으로 비화 모독하며 동족대결과 민족 분열의 외통길로 정신없이 육행해온 통일의 원수가 박정희 6도이다. 북남대결을 고치하기 위해 무수한 모략 사건들을 날조하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을 치뚫리는 야수적 고문으로 처형 학살한 주범은 또 누구인가? 이 나라 강토의 고리를 끊어버린 원안의 콘크리트 장벽은 박정희 역도의 반통일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 있다. 결국 박정희 역도는 지은 죄로 하여 제명을 살지 못하고 되졌다. 오늘 동족대결, 제재대결에 환장하여 돌아치는 박근혜 년의 발광은 애비 박정희 역도도 아연할 지경이다. 청와대에 들어앉자마자 신뢰 프로세스니 드레즈덴 선언인이 하는 동족대결, 제재통일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북정책을 흔들어대다 못해 대박이라는 저속한 낱말로 민족의 신성한 통일요문을 모독하였다. 우리의 서운은 통일, 꿈에도 서운은 통일이라는 민족의 절절한 열망을 장사치들이나 도박꾼들이 쓰는 대박이라는 천박하고 저속한 말로 모독한 박근혜야말로 몸뚱아리에 피가 아니라 구정물만 흐르는 천하의 악한이다. 동족대결 광요 박근혜는 추악한 인간 쓰레기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여 술판 목자판을 피워놓고 반공화국 비라 살포를 극극 부추게 됐는가 하면 내외의 눈이 무서워 선임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 모략기구까지 서울에 끌어들였다. 2015년 8월에는 군사분계선에서 의문의 지뢰 폭발 사건을 토발하고 우리 측 지역에 포까지 쏘아대던 치마두른 전쟁 광려가 지난해 우리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의 성과적 발사를 계기로 완전히 분별을 잃었다. 제정수리에 날벼락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된거부를 하며 리명박격도도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6.15의 억동자, 북남관계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 홍읍지구까지 폐쇄한 것은 콘크리트 장벽으로 조국 강토를 두둥강 낸 애비도 찜쪄먹을 칫돌리는 반통일 대결 망동이었다. 1년 365일 매일같이 미일 상전과 야합한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려놓고 있는 것도 북침전쟁 소동에 미쳐 돌아가던 애비의 광기 그대로이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열을 올리다 못해 탈북선동 나발까지 불어댄 것도 승공통일을 부르짖으며 개꿈을 꾸던 박정희 역도의 시종자만이 조지를 수 있는 불망종 짓이다. 이런 천하의 둘도 없는 극악한 반통일 대결 악류이기에 격노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오늘까지도 절개들을 부추겨 대북 독자 제재를 지조되며 북남관계의 회복 불능의 대못을 더욱 깊숙이 파구려고 발광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의 극악무도한 동족대결 관계에 의하여 북남관계는 사상 최악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박정희 역도와 그 딸년이 결의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짓밟고 통일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반민족적 주약을 천년의 간들 용납할 수 있겠는가? 3. 독재 가문이 세운 폭정의 신기록.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3년 2월 세계의 신문통신방송들은 박근혜의 청와대 입성 소식을 보도하면서 암살로 막을 내린 독재자의 후예, 독재자의 딸이 청와대로 회귀하였다 등으로 야유하였다. 세계의 언론계가 박근혜를 대통령 당선인으로가 아니라 독재자의 딸, 독재자의 후예라고 보도할 정도로 박정희 육도의 군사파쇼 독재는 소름끼치는 악몽이었다. 원래 박정희 역도는 코흘리게 쪽부터 허리에 찬 일본도를 절커덕거리며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외놈 장교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한다. 간신히 얻었던 보통 학교 훈장 자리마저 내던지고 일본군에 기어들어가 특등 친일 매국노의 기질을 보여준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불법 비법의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강탈한 후 18년간이나 권력의 자리에 들고 앉아 수많은 각종 파쇼 악법들과 폭압기구들을 조작하고 온 남조선 땅을 철창 없는 군사 감옥, 자유와 인권의 대순환지역, 사람 못 살 인간 생적으로 만들어버린 박정희 역도야말로 네로나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악명 높은 세계적인 폭군들도 무색해야 하는 희세의 독재광이었다. 권력 유지의 환장이 된 독재광에 의해 유신 독재 기간에 무려 2천여 가지의 별의별 악법들이 조작 계약된 속에서 중세기적인 고문과 처형을 받으며 무참히 숨져간 수천 수만의 피해자들의 문화는 구천에 사무쳐 있다. 이러한 유신 독재자의 후예이기에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앉았을 때 세상이 그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였던 것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독재자의 악정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민주투사의 딸들이 국정의 전열에 나설 때 남조선에서는 악명 떨친 독재자의 딸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비극이 빚어졌던 것이다. 정치 무대에 나선 목적이 애비의 명예회복에 있다고 거리낌 없이 떠버리는 박근혜 년을 보며 사람들은 앞으로 박정희의 유신 독재 시대가 부활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길한 예감을 털어버리지 못하였다. 실제로 박근혜가 집권 전기간 한지시란 박정희 기념도서관이요, 박정희 기념공원이요, 박정희 민족증흥관이요 하는 것들을 꾸리는데 국민 혈세를 탕진하며 애비의 독재 통치를 미화분식하고 유신 독재를 전면 부활시킨 것뿐이다. 수십 년 전에 잔인한 유신 독재자가 반공과 용공 척결을 국시로 내들고 온 남력당을 철창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면 오늘에는 유신 독재자의 딸이 체제의 수호와 종북 척결을 떠들어대며 남조선을 민주화 인권의 가장 참혹한 폐허지대로 만들었다. 정보원이 유신 독재 시기에 중앙정보부를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존재, 독재 통치 권력, 파쇼 통치의 총본산으로 되살아났으며 합법적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당하고 진보단체인 전교조가 종북의 신장, 해충 같은 존재로 몰려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형형색색의 간첩단 사건들을 날조하여 진보민주 세력 말살에 미쳐 돌아가던 애비를 방불케 하는 박근혜 의원의 모략광기에 대해 리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가 내란 선동 죄목을 파나베 구실로 내휘두른 대통령은 박정희와 박근혜 뿐이다고 폭로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가족들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 폭력 집회로 낙인되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생존권을 요구해 나선 무고한 농민이 괴뢰 경찰의 야만적인 물대포에 맞아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참극들이 끊길 줄 몰랐다. 역대의 괴뢰 통치배들 중에서 합법적 언론 말살 책동에 제일 광분한 것도 민족일보와 자주민보를 강제 폐간시킨 박정희, 박근혜이다. 얼마 전 남조선의 한 정치인은 대학생 시절에 박정희 유신 체제를 반대하여 학생운동을 했는데 또 그 딸을 상대로 퇴진운동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개탄하였다. 이것은 박정희 역도에 이어 파쇼 독재의 부활로 남조선을 폭압살풍이 몰아치는 중세기적 암흑천지, 민주, 민생, 민권의 가장 참혹한 불모지로 전락시킨 독사 같은 박근혜 년에 대한 쌓이고 쌓인 민심의 분노와 증오를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가장 추악한 인간 오작품 적속. 이 세상에는 명망 높은 의학자 가정, 재능 있는 예술인 가정, 체육인 가정 등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가정들이 많다. 하지만 박근혜 년의 역적 일가는 하나같이 탐욕과 허용, 변태와 방탕으로 얼룩진 추악한 행실을 일삼아온 것으로 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 쓰레기 족속으로 많은 사람의 저주와 비난을 받고 있다. 역도 년의 애비인 박정희 자체가 생겨날 때부터 온전치 못한 인간 오작품이었다. 박정희를 배우 쓸 때의 역도놈이 애미는 나이가 45살, 그래도 그 나이에 시집간 딸과 함께 임신한 것이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락티하겠다고 간장을 한 사발씩 마시고 알아눕는다, 밀기울을 끓여 마시고 까무라친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 타박상을 입는다 하며 동네방네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그 모든 갓난 신곳 끝에 세상에 삐어져 나온 것이 박정희였다. 뱃속에서의 신고가 어죽했던지 호우대가 큰 애비나 형들과는 달리 까무잡잡한 상통에 체격도 초라한 데다가 악바리 근성을 가진 독정이어서 애당초 이미조차 사람들 앞에 내세우기를 꺼려한 박정희 역도였다. 박근혜 년의 외할애비 육종관이라는 자 또한 흉물이라 아니할 수 없는 작자였다. 충청북도 옥천군의 유명한 친일갑부로서 그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자가용 승용차까지 가지고 7,000여평의 기와집에서 흥청거리면서도 하도 욕심 많고 린스카여 이름 대신 육돼지로 불리웠다. 본초비에도 여러 곳에 7명이나 되는 첩들을 두고 20명이 넘는 자식들을 가지고 있던 육돼지의 딸들 중에 하나가 박근혜의 애미 류경수이다. 10년 남아 함께 살아오던 본초를 하루아침에 줘버린 박정희가 류경수를 후실로 맞아들인 것은 육돼지의 두툼한 돈주머니에 욕심을 냈기 때문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겨난 유신 일가는 변태적인 생활을 일삼으며 추악한 인간 오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박정희와 류경수가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더러운 춤을 인간 오작품들이 바로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세 남매이다. 여동생 박근영은 결혼 6개월 만에 리혼하고 자기보다 14살이나 아래인 것을 남편으로 맞아들인 변태적인 추녀라면 남동생 박지만은 감옥행까지 한 바 있는 마약 중독자인데다가 자기보다 16살 아래인 여자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박근혜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프랑스 남자를 12 년간이나 소기로 두고 동거 생활을 하였다느니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혜와 치종 관계를 맺고 있었다느니 뭐니 하는 등 추문들은 제쳐놓고라도 처녀 시절부터 저보다 40살 이상이나 우인 최태민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쳐왔다는 사실은 사창가의 창녀들도 얼굴 붉힐 폐륜과 방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그 최태민이라는 작자 또한 뇌편뇌를 여섯 번이나 갈아대고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어 퍼뜨리면서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은 변태적인 추물이다. 궁정동을 다녀간 박정희의 여자는 200명이 넘는다고 괴뢰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도 말한 바 있지만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은 18년 동안 여자 문제로 200건이 넘는 추문을 만들어낸 박정희 역도 이거 보면 딸년이 그 방탕한 유전자를 착실히도 물려받은 셈이다. 이러한 박근혜 적석을 어찌 정상상태의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류경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상복을 벗어던지고 애비와 서슴없이 짝을 이루어 국모 행세를 한 딸년도 그러하고 애비란 놈은 뇌편내 대신 딸년을 배필이라고 데리고 다니며 부부 흉내를 낸 일륜 패독의 무리가 바로 박정희, 박근혜의 년놈들이다. 더러운 목숨부지와 출세를 위해 친우들을 밀고 하여 학살케하고 본처와 제 자식까지도 서슴없이 차던진 초보적인 양심과 의리, 도덕도 체면도 없는 인간 쓰레기가 만들어 놓은 박근혜의 개종자 형제들이 애비가 부정축제한 재산 상속을 놓고 벌리는 개싸움질 또한 가관이다. 박정희의 유산이라고 하는 류경재단이요 모여 하는 재단과 단체들을 놓고 법정에 고소한다, 증인을 내세운다 하며 서로 물고 뜯는 형제간 개싸움은 아직도 결판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얼마 전에는 박근영의 남편인 신동욱이 재판 과정에 처남인 박지만이 조카를 시켜 자기를 청부 살인하려고 했다는 증언을 했다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만 사람의 웃음거리로 되었다. 돈 때문에 서로 죽일 얘기를 하던 끝에 한 놈은 돼지고 다른 한 놈은 자살한 박근혜의 5천 논팽이들의 꼬락소니 또한 무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희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일찍부터 교활하기 그지없는 최태민의 품에 안겨 정교계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한 룡세교라는 사교에 미쳐 돌아간 박근혜에게 집권 4년간 세상이 경악할 국정농락 사태까지 빚어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년이 선무당에게 일부까지 쏘바치면서 어처구니 없이 놀아댄 추태는 반만년 우리 민족 사이는 물론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일찍이 찾아볼 수 없는 천하 괴변이다. 둘출수록 구린내 나는 더럽고도 치사스러운 오물또무이가 다름 아닌 박근혜 년의 일가 적석들이다. 역사와 민족은 이런 추악한 무리들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 더러운 인간 오작품 박근혜의 애비가 삐어져 나온 생가라는 것이 불길에 휩싸이고 오만하게 서있던 유신 독재자의 흉상들의 어물들이 들씌워지고 있다. 온 남조선 땅에 역적 가문의 흔적지우기의 돌풍이 불어치고 있다. 거대한 촛불대야에 포위된 청와대의 음침한 안방에서는 역적 일가의 장녀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마저 정지 처분당한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분분초초 다가오는 역사의 준엄한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비참한 정말은 가장 추악한 역적 일가 족속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박정희 역도가 집권 18년 만에 수하신복의 총탄에 맞아 즉사하였다면 박근혜 년은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은 지 18년 만에 무당년에게 휘둘리어 돌아치던 끝에 파멸의 나락에 굴러떨어졌다. 애비의 가장 수치스러운 개죽음과 애미의 비명휘행사는 이 세상을 어지럽힌 박근혜 년과 같은 재앙단지 여물을 만들어놓은 데 대한 응당한 징벌이었다. 분노한 각계층의 촛불투쟁은 역적일가의 마지막 시종자까지 철저히 박멸해버릴 무서운 기세로 박근혜의 숨통을 시시각각으로 조이고 있으며 만고 역적년의 더러운 몸뚱아리를 일도 냥단히 지울 단두대가 징벌의 무자비한 선고만을 기다리며 시퍼런 숨광을 내뿜고 있다. 천하의 악녀 박근혜 년의 더러운 명절이 완전히 끊어지고 역적 가문의 추악한 족속들이 역사와 민족의 존엄한 심판을 받을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다. 주체 106, 2017년 2월 26일 평양.